내 옆에 내리죠. 땅에 끌린 바지 끝에 살며시 젖어올라 마음을 채우죠. 이비 내가 걸음이 조금 느려도 신호등이 불밝음이 제 멋대로 바뀌어도 모든 게 현실 같잖아. 날 위한 무대 같잖아. 마치 뮤지컬 연극처럼 막이 올라가 just like this. 내 봄에 every shower 내리면 두산을 접어 비 속을 걸어와 우리는 5월에 필 꽃처럼 기다림에서 아름다움으로 피어날 거야. 더더더 Raindrop on me. Raindrop on me, on me. Raindrop on me.